선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선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주앙과 지방의 일꾼들,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 선과 방침을 지지하며 그 관철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내놓으신 조국 통일의 선과 방침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염원대로 이 땅위에 전엄 높고 부강모령하는 통일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시라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며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름길을 가장 명철하게 밝혀주고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도 세우는 요기에 보국 안민, 지상 천국을 지향하는 천도교의 리상이 실현되는 길이 있기에 천도교 총무당은 민족의 하늘님이신 경야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 통일로 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됐으며 난조선의 단체들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